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시장의 박신명입니다. 예, 오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했나 하면은 또 금방 쌀쌀해지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장 안이 시끌벅적하니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옷이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지금. 5,000원, 10,000원.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장은 역시 시끌벅적하니 이 사람이 또 많이 모이고 그래야 되겠지요. 예,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은 찬찬 속에 내 그대 무슨 낙엽 속에 찾은 사이 베테랑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지금 식구가 아주 많습니다. 아버지, 예, 조카 둘에 합이 일곱.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밥상 차리기가 아주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차리고 또 점심 나갔다 들어와서 차려드리고 또 저녁에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 저희 생활하고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식구 대가족이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설날이면 이제 대이동이 이루어진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냥 설날만큼은 무조건 집에 가서 설을 잰다 이러네요. 그리고 또 풍습 하나가 폭죽 있죠. 폭죽을 터뜨려야만이 귀신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그거는 대통령이 법으로 막아도 그런 실행을 한다네요. 그 이제 폭죽 터뜨리고 나면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겠죠. 그 어떤 풍습, 그게 머릿속에 풍습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걸 실행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를 간다든지 절에를 간다든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찾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한테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누가 울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을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누가 울어 검은 어떤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을 기약조차 적시는 네, 문주란 씨 노래는 좀 굵직한 목소리에 좀 허스키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목소리인데요. 제가 그런 목소리를 조금 좋아합니다. 아, 예. 누가 울어? 울면은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제가 그 외국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스타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제 어떤 그 사랑의 명언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예. 또 이제 그레이스 켈리. 예, 그레이스 켈리가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에는 그저 아름다운 한 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을 기억되기를 바라겠지만은 또 사랑했던 남자한테는 내가 아름다운 여자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죠. 예, 공감이 갑니다. 예, 오드리 헵번은 그래미상 1993년도에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데일리 미러지 세월이 흘러도라는 곳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1위를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로는 전쟁과 평화, 또 로마의 휴일, 하오의 연정, 혈선 뭐 이제 여러 편의 영화의 주인으로 출연을 하셨고요. 또 그레이스 켈리는 1951년 영화 14시간으로 데뷔를 했다네요. 그리고 95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요. 또 대표작으로는 하이눈, 모간보, 환상 속의 여인, 연인이군요. 에메랄드. 이런 여러 편의 영화의 주연을 맡았다고 하네요. 예, 또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바람 같은 사람. 태진아가 아주 빠른 곡으로 불렀더라고요. 올 때는 마릴린 몬로가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릴 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날 바라봐 주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사람만 날 바라봐 주었으면 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요. 여자들은 다 거의 다 똑같은가 보네요. 자기만을 좀 이렇게 좀 바라봐 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비비안 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가 긴 생을 사느니 그와 함께 하는 짧은 생을 택하겠어요. 그가 없으면 사랑도 없으니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나 봅니다. 마릴린 몬로는 1926년부터 62년까지 이제 살았고요. 62년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에 이제 여자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비비안 리는 1913년부터 67년까지 살았고요. 63년에 토니상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군요. 영화로는 아주 유명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어두운 여로, 거리의 악사, 시저와 컬 그 부분에서는 이제 클라오파트라 역을 맡았네요. 아주 화려한 역들만 이렇게 쭉 배역을 맡은 것 같습니다. 또 노래 한 곡, 오늘 노래를 많이 들려드릴게요.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해서 한 발짝씩 제가 놓치네요. 예.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잉그리드 버그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잉그리드 버그만은 1915년부터 82년까지 살았고요. 영화 가을 소나타, 외침과 속삭임, 이수, 카사블랑카의 주연을 맡았군요. 또 캐서린 헵번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02년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군요. 캐서린 헵번은 1907년부터 2003년까지 살았고요. 영화 러브 어페어, 그리고 또 어떤 휴가, 옥상 위의 작은 천국, 여러 편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예. 원점, 수련들의 목소리 나갑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연들을 내 엄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넣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내 엄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노래가 굵직한 노래들이 여러 곡 나갔죠. 예.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평생 존 F. 케네디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를 사랑해서가 한 가지 이유고 또 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가 다른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내 마음속에 아직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군요. 또 다이애나, 유명하죠?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를린 물로와 비교하곤 해요. 하지만 난 그녀와 비교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빨리 죽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기 때문이에요. 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어떻게 너무 슬프죠? 너무 일찍 가서 그리고 사랑을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생을 마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클린 케네디는 1969년부터 94년까지 전 영부인이죠. 1961년 제35대 인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습니다. 또 다이애나 스펜스는 왕족이죠. 1961년부터 97년까지 1981년 영국 찰스 황제 자비로 살면서 어떻게 슬픈 그 생을 마감했죠. 예. 노래를 또 한 곡 듣겠습니다. 창밖의 여자 조영필이 부릅니다. 돌아서는 가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한 건 네, 오랜만에 들으셨죠. 창밖의 여자. 저도 여기 지금 이거 스튜디오가 바깥에 우리 시장이 환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장소였으면 아주 좋겠어요. 지나가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동참도 하고, 그리고 또 물건 사시는 분들,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 있다 보니까, 시장을 내다보려면은 이제 바깥을 이렇게, 창가에 가서 봐야 하는데, 이게 통일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같이 안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바깥을 볼 수 있으면은 아주 신나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예,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이 이렇게 말을 했군요. 심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 있었지만 내 인생의 절반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어질 깊은 끈이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해서 그런지 말들이 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어때요? 정치인이죠.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은 47년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지냈고, 정치인이죠. 여성 정치인. 빌 클린턴 부인이고요. 미국의 여성 정치인이며 현직 국무부 장관이죠. 저도 아주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도 정치를 조금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또 브룩실저.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면서 내 사랑 역시 환상적일 정도로 아름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옆에서는. 그렇지만 난 너무 부족한 여자라서 늘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울곤 하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난 사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브룩 실즈는 196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영화 미드나잇, 미터 트레인, 립스틱, 정글 시즌 1, 2를 다 이렇게 주연을 맡았군요. 예. 행운아, 또 조금 빠른 곡으로 한번 들어보죠. 행운아. 사랑은 아슬아슬 위험한 외줄타기야. 조심조심 다가서야지. 단 한 번의 실수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 사랑을 하나 이별을 한다지만 당신과 나는 이별은 없어 장밋빛 사랑이야. 당신을 선택한 나는 행운아, 당신을 사랑한 나는 행운아, 나는 나의 사랑의 행운아. 사랑은 아슬아슬 복잡한 신호등이야. 바로 보고 건너가야지. 단 한 번의 실수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 사랑을 하다 이별을 한다지만 당신과 나는 이별은 없어 세상 잎이 사랑이야. 당신을 선택한 나는 행운아, 당신을 사랑한 나는 행운아. 나는 나의 사랑의 행운아. 너도 나 한번 사랑을 하다 이별을 한다지만 당신과 나는 이별은 없어 장밋빛 사랑이야. 당신을 선택한 나는 행운아, 당신을 사랑한 나는 행운아. 나는 나의 사랑의 행운아. 나는 나의 사랑의 행운아. 예,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그런 게 궁금했는데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했을 때 행운아라고 생각하는군요. 가장 합당한 말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똑같은 행운하겠죠. 예, 소피 마르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마법과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지금 영원한 마법을 꿈꾸죠. 우리가 늘 오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온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우주는 나의 남편, 데니 그 하나뿐이에요. 예. 소피 마르소는 196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2002년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군요. 영화로는 안소니 짐머, 벨파고, 피델리티, 또 007, 얼리미티드에서 또 주연을 맡았군요. 예. 줄리아 로버츠, 1967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영화로는 발렌타인 데이, 애니 데보 비츠, 더블 스파이, 찰리 윌슨의 전쟁.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네요. 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계속 많이 틀어드리니까 좋지요. 추억의 길 듣겠습니다. 추억의 길 예. 추억의 길을 들으니까 아 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샤론 스톤은 이렇게 또 말을 했군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다만 아름답게 사랑한 후에는 좋은 추억이 남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추억.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또 이렇게 추억으로 남고 또 같이 사랑을 이룬 사람들은 또 아름다움으로 남고 그렇죠. 예. 노래를 또 듣겠습니다. 안개도시. 제가 많이 들려드릴게요. 마돈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쇼예요. 사랑은 이 쇼의 클라이막스죠. 돈이나 명예나 성공과는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소중한 사랑을 내 두 아이와 남편에게 주고 싶어요. 또 왕조현은 이렇게 말을 했군요. 진짜 사랑은 언젠가는 상대의 마음에 가서 다 닿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가서 닿는다. 예. 그 사랑이 조용한 것일수록 닿았을 때 다음에 울림은 마음의 울림은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 사랑이 조용히 닿았을 때 마음의 울림이 더 크다라고 왕지혜님이 이야기를 했군요. 예. 샤론 스톤은 5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바비, 알파도, 또 원초적 본능 2, 허프 시즌 2에 출연했고요. 마돈나는 또 가수죠. 가수 겸 영화 배우인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댄스이자 배우죠. 댄스 배우, 댄스이자 배우고,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팝 가수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또 왕조현은 67년 대만에서 태어났고요. 천지현문, 충사, 또 수호전지, 영웅본색, 동방불패투, 천녀의유언으로도 유명하죠. 대만 출신으로 홍콩에서 활동한 영화 배우고요. 또 새로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제 농구 선수였다네요. 대만에서 농구 부문의 청소년 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다는군요. 예, 여기서 사슴여인 장덕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예, 컴퓨터가 조금 말썽을 피우네요. 예. 오늘 노래 많이 들으시니까 좋지요. 다음번에도 노래 신나는 곡으로 골라와서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사랑 먹고 살아요.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 너 하나 믿음 내가 바보라서 울었다. 남자랑 여자랑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남자의 남자는 여자의 눈물 먹고 살아요.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들려주는